꿈속의 우린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고 한참 뜨겁던 그때와 모든 게 똑같았어. 날 바라보는 너의 눈빛이 참 다행스러워. 그때처럼 I am still breathing. 영원히 깨지 않는 이곳에서 난 너와 함께 살아. 회색빛 하늘 구름 사이로 흐려지네. 네가 없는 긴 아침이 오면 내겐 또 어둠뿐.